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부르의 고전적 노작,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 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자를 태양절의 즈음에서 러시아 인터넷 홈페이지 이르쿠츠크 블로그 스포트 루가 게재했습니다.